이렇게 청춘이란다. 세월도 나를 비켜가는구나.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.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첫사랑의 뒷얘기도 하고 영화처럼 즐거운 인생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또 가지만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. 난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란다. 세월도 나를 비켜가는구나.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.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첫사랑의 뒷얘기도 하고 영화처럼 즐거운 인생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또 가지만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.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.